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앞에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불 비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8장 18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그 예배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예배는 예배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예배드린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그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자신들이 또 어떤 연약함과 부족이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취할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실로 우리야 뭐 잠시 있다가 몇 년 살다가 말을 그런 존재이지만 영존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도 준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덜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할지 모르지만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다 껍데기 지식이고 사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한 준비도 없이 예배를 드린 것이라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 거짓이고 상투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것, 또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래서 은혜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반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과 좀 연이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 예배 속에서 뭐 기도와 찬송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위 우리가 경배를 드립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외에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을 예배 속에서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듣는 것입니다. 그런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에 굳은 마음과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덧붙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그 제가 오늘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구절 앞에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씨뿌린 비유와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그 준비와 이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말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님은 앞에 그 씨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마음에서 듣느냐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십불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등, 그 다음에 등불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그것을 실천하여 빛을 비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비유 다음에 결론으로 내리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있다고 하는 것, 듣는다고 하는 사실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듣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듣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이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 어떻게, 어떤 마음에서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분명히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그 말씀들과 그 사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인용들을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놓고 어떤 것을 인용해야 될까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먼저 제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그 관련된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하면, 바울이 말씀을 이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입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듣는 이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들었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들이 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긍정적인 사례들이고 또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제시하는 곳인데, 이런 것 말고도 성경에는 부정적인 사례들이 또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정반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정반대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들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인상적인 그런 성경 구절을 몇 가지만 제가 뽑으면, 그것은 예루살렘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는지를 마지막 역대기 기자가 역대하를 마무리하면서 끝부분에서 요약한 말 속에서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를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악기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곧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그 들었을 때 비웃는 태도의 심정이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조금도 겸비함과 경외심도 없이 마음의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개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연한 역사예요. 오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두고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이미 이 엽대기 기자가 말하기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멸망받기 이전의 오랜 역사 동안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온 날부터 바벨론에서 멸망되어 멸망되기 바로 그 전까지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그들은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목을 굳게 하면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그들이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케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동하지 않았어요. 굳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전혀 마음이 기경되거나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떻게 듣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사실적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상당히 풍자적이에요. 예수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어떻게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태도부터 틀렸어요. 오만불순하였습니다. 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 교회 목사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그래서 그 에스겔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세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마치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듣지만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마음은 이욕을 쫓고 있다. 뭐예요? 그들이 내 백성처럼 나오지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태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야가 어떻게 내 백성이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 백성답게 듣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예사로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진실함도 겸비함도 없이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하면서 듣고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가지고 들었다는 것은 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거 들어서 뭐 자기에게 조금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 뭐 자기 자존심 건드리고 뭐 상하게 하고 뭐 죄가 어떻고 하면 자기 유혹에 이건 방해를 받는 거니까 cut. 안 들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내 백성이겠는가? 내 백성처럼 나오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아주 중요하고 비중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찬양과 경배를 또 간구를 기도를 올리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대학생들이 그 찬양과 경배 시간에 가서 찬양할 때는 막 열심히 하는데 다음에 설교 시간은 얘기하고 떠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 같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아주 흔합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합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다른 교회 가서 보시면 아주 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 같지 않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 분명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에서 듣는가를 너는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에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한 것은 단순히 듣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선 비유와 뒤이은 말씀에서 밝히시는 그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결국 준비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들었을 때는 당연히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결국 여기 어떻게 듣는가는 바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결국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열매를 맺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것은 듣는 방법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듣는 이에게는 오히려 불행스러운 일밖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야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할까? 우리가 소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감격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지금 이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씨 뿌린 비유에서 말하는 그 비유 내용 속에서 우리가 답을 하나 찾는다면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 좋은 땅, 땅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거지만, 다시 말해, 여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언급된 다른 땅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뭐 길가와 바위의 얇은 흙과 가시떨기의 땅과는 비교되는, 대조되는 어떤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나 바위의 얇은 흙이나 가시떨기에 있는 땅과 땅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없는 땅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겠어요? 길가라고 하면 굳은 땅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마음이 굳은 땅 같지 않아야 되고 바위의 얇은 흙처럼 뿔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이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가시떨기라는 것은 자랄 수 있는 어떤 장애물들이 어떤 가시덤불 같은 거 장애물 같은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자랄 수 있도록. 뭐 그런 것이 없는 땅이 지금 좋은 땅이거든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그것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음과 관련해서 이 말을 하셨을 때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기경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경된, 다시 말하면 준비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그 마음이 잘 경작된 땅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있어서 경작된 땅과 같이 마음이 준비됐다는, 준비되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 안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것부터 우리가 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장애가 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가시떨기나 뭐 돌밭이나 이런 것처럼 성장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에 장애들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되는 것, 마음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결국 이 좋은 땅이고 기경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장애가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에게 장애가 돼. 뭐 읽을 때도 그렇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차적으로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거의 표현하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들음으로써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설교를 읽어서 은혜를 받겠다. 그것은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음으로써 다 반응했습니다. 족장들이고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이고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기록한 것을 읽고 한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들음으로써 역사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소위 그런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듣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장애가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뜻 떠오르지 아니한다면은 자신이 예배 속에서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영혼에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면 얻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감격하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게? 자신들이 예배 속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신이 소위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감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주님을 향해서 이 헌신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한번 물어보라 이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무엇이겠어요 그게? 밖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서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먼저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서부터 발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론적이지 않고 아주 실제적인 제 자신의 경험 속에서 확인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했던 것이기도 한데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도 그렇고 그 옛날 사람도 다 그랬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의 영혼이 동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소위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이 이상은요.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아주 그냥 거기에 숨가쁘게 반응하는데 의외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와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까 이욕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는 자리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환경을 고려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열거를 하자면 이 사례들은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어떤 이런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거기서는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배운 거면 배운 대로, 또 자기 욕심이 있으면 욕심대로, 자기 판단이 있으면 자기 판단대로, 또 자기 방어적인 차원에서 뭐 자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자기 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해요. 자기가 우위에 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듣는다고. 저는 아주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아주 중대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이 거론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은혜도 못 받습니다. 이 들어간 지식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배운 이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버려요. 자기를 위주로 판단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성경이 박식한 이 베테랑들이 오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난도질을 잘하는 거예요. 더 판단을 잘하는 것입니다. 무섭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지만 신학을 하고 나니까 제가 무서운 병이 하나 생겼던 거예요. 옛날에 초창기에 내가 배운 신학 그 값싼 말, 간단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것을 탁탁탁탁 난도질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만약 그런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형편을 고려하고 자기 욕심을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수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차단하면서 판단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뼈저리게 느껴봐야 돼. 마냥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계속 땅 굳이기만, 땅 다지기만, 마음만 더 단단해지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문제, 자기조차도 알지 못했던 중병을 알고 있는지를 알고 가장 결정적인 통로가 마치 수도 파이프가 그냥 막힌 것과 같은 줄 알고 그거 빨리 청소하는 줄 알, 청소해야 되는 피로를 느끼는 줄 알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태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저는 신학생 시절에 한동안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었다가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거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제가 힘들고 메마른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아주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물론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것과 계속 연관되는 것인데 제 자신의 경험에서도 여전히 있었던 아주 큰 문제였던 과거에 저에게도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듣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내 자신이 어떤 편견과 선입관을 가짐으로써 정작 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제대로 듣지 못하고 퇴색되게 들어버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들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소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론적인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더 그런 것은 여기서 다 빼버렸어요. 할 수도 없고 제가 너무 많아서 실제적인 문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론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장애를 제가 가장 이런 것이 실제적이고 중요한 우리들의 실제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데에 대한 편견 때문에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장애예요. 앞에 있는 장애보다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 예배를 드리는 걸 싫어하게 되고 말씀 듣는 거 뭐 설교 뭐 그야말로 설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냥 뭔가 이 얘기 걸 늘어놨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다 무너져가지고 흐려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특히 저는 신학생 시절에 설교자들에 대한 각종 편견 때문에 분명히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환히 닫혀있었어요. 닫혀있어가지고 나의 영혼에 어떤 유익도 얻지 못했던 그 메마른 시절을 정말 분명하게 정말 메마른 시절, 너무 고통스러운 메마른 시절을 제가 가졌었어요. 그래서 신학 교수들이면 그들도 다 목사예요. 사역자들이고. 그런데 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강의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편견들, 뭐 내가 나름대로 스스로 판단해 저 사람은 뭐 이렇다는 등 뭐 인격과 뭐가 일치가 안 된다는 등 내가 다 나름대로 듣고 판단해가지고는 스스로 내 마음은 확 닫아난 상태에서 그를 통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 사람들이 막 큰 교회로 이동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동하고 이 교회에서 막 실망해야 실제로 가고 특히 서울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이 현실이 바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 돌이켜보면 가장 큰 문제는 제 자신에 의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저의 마음이었어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강력한 역사이기도 한데 보편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이 교통하는 놀라운 시간이 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예배 속에서 이 마음의 준비와 관련해서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라도 또 언제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제에 대한 편견 때문에 특히 뭐 자기 교회, 뭐 한국교회 뭐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교회의 설교자에 대한 실망스러운 이야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선입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안 들려와요. 인간은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이 야, 죄는 미워하되 말이야. 결국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논지를 주님께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또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유익도 얻지 못하고 소위 예배 속에서 감격하는 경험들을 감격스러운 예배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 그런 모습이 또 뭐 현재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알아요. 심지어 현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장애예요. 좋은 땅이 아닌 것입니다. 기경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런 가시덤불을, 그런 가시덤불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가 전하는 그 말씀 사이를 구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어떤 말씀 증거자도 자신이 전하는 말씀과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하는 자가 원칙을 세울 수는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리라 라고 손양원 목사처럼 원칙을 세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인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자기는 자기의 마음 상태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저 편견만 막 붙여가지고 결국 자기 영혼만 메말라지는 그런 일을 사람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다시 말하면 설교가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여기서는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방인은 도망가고. 말씀과 행실이 일치가 안 됐던 거예요. 그 신약의 사도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은 자신이 화를 선언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도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화 있을진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은 송장이 들어있는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이 지금 모세율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말하는 말을 지켜 행하라.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서 행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 자체 때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때문에 말씀을 통한 유익을 얻지 못하고 소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익 보는 것입니까? 사단만 이익 보는 거예요. 사단만 정말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다 패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만 성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편견도 기경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저 같은 목사는 우리 집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제가 뭔가 좀 깨달은 게 아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비리, 소위 무슨 뭐 그런 잡다한 얘기들 많이 들은 거 뭐 알으면 뭐 합니까? 그게 알면 나한테 무슨.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그런 것을 제 가족에게 얘기해주고 내 친구들이 얘기해줬다고. 바보같이 옛날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듣는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경솔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경솔해지더라. 그래서 자기 집에 목사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과 친지 중에. 자기 남편이 목사이거나 자기 형님 누나가 목사이거나 아니면 누가 가족 친족 중에 목사가 있거나 이런 있잖아요. 그 가족들의 경솔함이 흔히 많이 나타나요. 편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외로 메말라요. 의외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 말 맞다나? 목사 사모. 또 부교육자들, 전도사들, 교육자 아내들, 교육자와 관련된 가족들,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시사성이 있어요. 실제적이에요. 왜? 편견이라는 가시덤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비본질적인 것이 더 중요한 자리가 돼가지고 뭐 듣는가요? 은혜를 받지 못해. 우리는 그것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들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것이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설교자가 아니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설교자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지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가졌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잘못된 오랜 영적 메마름 속에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말씀들이 저한테 충격으로 아주 사무치게 왔어요. 그것이 계기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들과 여호수아의 모든 장면이 다 일관된 걸 봤어요. 태도가. 저는 그걸 보고 내가 바보고 멍청이고 죽을 짓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제가 가끔 판단하는 자리가 되려고 하는 그 몸에 배인 게 싹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교만해진 마음이 떠올립니다. 그때마다 저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취했던 태도를 떠올립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그런 선지자들이 취했던 태도를 가지고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더 이런 장애들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 두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덧붙이고 싶어요. 하나는 내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야 됩니다. 생명이 되는 줄 알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된다. 여러분 생명, 내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생명이 위협받으면 그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그걸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 단어만 알고 있으면 뭡니까? 실제로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지 않는데 나의 영혼의 생명을 위한 영혼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사실상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내가 매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지금 그런 내 생명을 위한 말씀을 양식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덧붙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며 동시에 확실하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또 거부감 없이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거부감이나 전제라든가 주저함이나 이런 것은 다 나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부터 생겨나는 거고 나의 잘못된 상태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신념을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믿음이 화합해서 듣겠다고 하는 내게 전해지는 말씀이면 모두 믿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미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거짓된 영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제안 같은 거 두지 않냐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믿음만 반응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는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혼의 유익을 얻고 그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스럽게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믿으니 그의 말씀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믿으리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듣는 우리가 취할 태도예요. 특별히 선지자들이 취했던 태도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그걸 다 인용할 수가 없어요. 제레미야 버로우스라는 전교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관련해서, 태도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해서 약 20가지를 얘기해요. 20가지 이상. 저는 그런 내용들을 간간히 그동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몇 가지를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믿음 외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는 것 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는가?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나갔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던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적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유익을 얻고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깊은 감격들을 예배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전하고 인도를 받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거기에는 다른 편견들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장애들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기경해야 돼요. 기경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 보십시오. 제가 말을 그대로 나중에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편견이 쌓이면 여러분들은 즉시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못 받아요. 메말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어떻게 듣는가를 스스로 조심하라. 기경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가시던 분들은 반드시 기경을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저는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오래 걸렸어요. 정말로 오래 걸렸습니다. 제 지난날에 예수 믿는 세월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메말랐던 시절은 신학생 시절이었어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왜?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성경을 배우는 것 같은데 예배 속에서 마음이 닫혀있었기 때문에 말씀에서 마음이 닫혀있었기 때문에 메말라 있었어요. 비교적으로 보자면 그때가 제일 메말랐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그런 겸비됨으로 생명의 양식을 내가 얻는 줄 알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지금 생명이 연결된 작업인 줄 알고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며 동시에 오직 믿음으로 응? 다른 주저함과 편견과 거부감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 상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사단이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가 없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요. 이것은 누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불현듯 되어서 스스로에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단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은혜와 감격, 그 말씀을 통한 감격, 그 장애물들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준비된 마음이 있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꼭 물어보십시오.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어떤 마음에서 듣는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시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여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장애를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굳은 마음과 수만 가지의 가시덤불을 가지고 기경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쉽게 수용해서 행할 것이냐 경솔하게 듣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 주여 이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기경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모습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더하시고 어떤 제약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풍성함을 맛보며 감격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런 것을 인하여 마음에 굳은 마음을 갖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이여 동일한 은혜를 덧입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